동화 한국어 버전 애틀랜타 이야기. 아주먼 옛날 남자들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에게 딸이 태어나자 왕은 반색하며 자신의 딸아이를 숲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돌 위에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초반에는 주변에 자라난 풀과 나뭇잎들을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어요. 하지만 곧 허기심을 느끼게 된 아이는 울기 시작했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엄마 곰이 이 소리를 듣고 새끼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쩜 귀엽기도 해라. 불쌍한 것 누가 여기 버린 거지? 엄마, 이 곰은 무슨 종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 태어나서 처음 봐요. 저 발바닥 좀 보세요. 저랑 엄청 달라요. 그건 사실 얘는 곰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마음에 들어요. 저희랑 같이 지내면 안 돼요, 엄마? 물론 되고 말고. 단 1분도 이 아이 혼자 이 숲속에 배고픈 채 내버려 둘 순 없구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엄마? 이 아이의 이름은 애틀랜타야. 그리하여 엄마 곰은 애틀랜타를 동굴로 데려갔고 엄마처럼 그를 보살폈어요. 숲속의 동물들도 그녀를 동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아이를 공격하려 들지 않았죠. 머지않아 애틀랜타는 새끼 곰뿐만 아니라 숲속 다른 동물들의 소꿉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는 치타와의 달리기 시합에서도 이겼고 원숭이와의 나무타기 시합에서도 원숭이를 이겼으며 사자와의 사냥 시합에서도 사자를 능가했죠. 애틀랜타는 강하고 용감하며 현명했어요. 그러던 중 한 무리의 여행자가 숲을 지나게 됐어요. 피곤해 죽겠어. 나도 얼마나 더 가야 해? 얘야, 이 깊은 숲속에 혼자 뭐 하는 거니? 저 애를 여기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우리와 함께 데려가자. 우리랑 돌아가자. 우리 마을로 가서 함께 살자꾸나. 애틀랜타는 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이란 존재를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기에 호기심이 발동했죠. 애틀랜타는 그들을 따라 마을로 내려갔어요. 들어오렴. 아내가 널 보면 아주 좋아할 것 같구나. 마리아, 숲속에서 만나 데려왔어. 이 소녀를? 그 숲속에서 혼자 뭘 했던 거래? 어떻게 찾은 거야? 어머, 어서 오렴 아가. 마리아와 존은 애틀랜타를 마치 천사를 다루듯 대해주었어요. 애틀랜타는 마을에서 흥미로운 것들을 배웠죠. 물론 숲으로 돌아가곤 했지만 이내 마을로도 돌아왔고 결국 두 가족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는 숲속 동물들, 다른 하나는 존, 마리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애틀랜타는 힘세고 강인하며 아름다움과 동시에 누구보다 예리하고 날쌔게 자랐어요. 이제 애틀랜타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른 나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아주 고결하고 힘센 왕 오네우스가 다스리는 한 왕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국왕폐하, 올해는 포도와 밀 수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곡물 저장고는 곡식으로 넘쳐 흐르고 있고 과수원은 과일로 뒤덮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왕국의 수확량은 100배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년을 맞게 된 것은 모두 자연의 정령과 천사들이 축복을 내렸기 때문일걸세. 축제를 열도록 하여라. 이 땅의 모든 요정, 천사, 정령들을 초대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바칠 최상의 수확물을 가져오도록 명하여라. 아버지, 그거 정말 환상적인 제안이세요. 모든 준비사항은 제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하여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왕자와 힘을 합쳐 농과 포도밭 위에 아주 거대한 축제를 열게 되었어요. 요정, 천사, 그리고 정령들을 위한 제단이 설치됐죠. 인간에게 경작하는 법을 알려준 풍작의 신 케레스, 또 포도에 관해 알려준 술의 신 바커스, 구름과 함께 등장하는 날개 달린 발의 사자신 머큐리, 그리고 대기의 여왕 아테나를 위한 제단, 또 바람의 지킴이뿐만 아니라 빛의 증여자를 위한 제단, 그리고 바다의 왕을 위한 제단,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재배한 가장 큰 포도송이와 가장 질 좋은 곡식을 제단 위에 올렸어요. 마침내 그들은 장작을 올려 세우고 그 음식들을 불태워 바쳤죠. 사람들은 연기가 하늘로 곧장 날아올라가며 그들의 선물을 전해줄 것이라 믿었어요. 부디 내려주신 축복에 대한 저희들의 진심머리고 고결한 사의를 받아주십시오. 풍악을 울려라. 만세! 그렇게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들은 요정, 천사, 정령들을 모두 기쁘게 해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죠. 왕국 사람들은 다이애나 요정을 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바로 나무의 수호신이었죠. 이 사실을 안 다이애나는 화가 났어요. 정말 모욕적이야. 인간들은 나무와 숲이 존재하는 덕분에 필요한 만큼 풍부한 비가 내리고 또 그들의 토양이 비옥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거야? 감히 이런 식으로 내 숲과 그 창조자를 모욕하다니. 위대하신 숲의 수호자님, 저들을 어떻게 벌하실 거죠? 직접 벌을 내려야지 대가를 치를 수 있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잠을 청했어요. 큰 혼란이 닥칠 거란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지? 저렇게 충격적인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횃불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너무나 끔찍하게 생긴 흉포한 괴생명체가 서 있었죠. 횃불로 겁을 주어 쫓아내려 했지만 화를 돋을 뿐이었어요. 그것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갓 수확한 곡물을 뜯어서 내던져버렸고 포도가 든 자루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작물을 망쳐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 왕을 찾아갔어요. 국왕 폐하, 끔찍한 괴물이 나타나 저희 밭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괴물이라고? 멧돼지같이 생겼지만 멧돼지는 아닙니다. 올해 수확한 많은 양의 곡물들 중에 상당수를 못쓰게 됐습니다. 이 짐승을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겁니다. 지금까지 요정, 천사, 정령들이 다 잘해주었는데 갑자기 이런다니요. 축제를 열었을 때 요정, 천사, 정령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잖아. 누군가 빠졌었던 게 틀림없네. 왕은 요정, 천사, 정령들 명단을 다시 확인해보았어요. 숲의 수호신을 까먹었군 그래. 바깥 과수원에 너무 집중해 있던 나머지 마찬가지로 중요한 숲과 나무, 생물들은 잊고 있었어. 두 번이나. 신이 우리를 벌할 만도 하지. 다이애나 요정을 위한 성대한 축제를 열도록 하게. 숲의 수호신을 위해. 사람들은 숲의 수호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한 곳에 모였죠. 다이애나 요정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들이 불을 붙이려던 그때 짐승이 나타나 그것을 짓밟아버렸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왕과 왕자 역시 얼어붙었죠. 바로 그때 다이애나 요정이 나타났어요. 사과는 받아주겠지만 너희는 그 소중한 곡물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사과하는 것뿐이잖아. 어디 내 멧돼지를 잡아봐. 네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통제할 줄 모른다면 앞으로 두 번 다신 내 숲이나 생물을 경시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제가 직접 멧돼지를 잡아오겠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그 축제는 원래 제 관할이었어요. 제가 직접 멧돼지를 잡아올게요. 그러려무나. 하지만 너 혼자 힘으로는 버거울 게다. 뛰어난 사냥꾼과 용맹한 전사들과 함께하거라. 그리하여 왕국 전역에 정갈이 보내졌고 인근 마을에 있는 실력 좋은 사냥꾼과 전사들 모두 사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결전 당일 그들은 왕자를 만나기 위해 한 곳에 모였죠. 그 소식 들었어요? 지금 숨어있는 그 멧돼지는 풀에 타지도 또 화살이 찔리지도 않는데요. 왕국 전역의 곡물을 다 망가뜨려 놓았다는 그 멧돼지 말이에요? 어서 빨리 그 짐승을 사냥하고 싶네요. 이건 다 과장된 헛소문일 게 뻔해요. 폐하께서 뭐 때문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왕국 전역의 솜씨서운 사냥꾼과 전사들을 불러드리겠어요? 사냥에 관해 얘기하는 여자라? 거참 웃기는구만. 다른 곳을 가다 길을 잃은 건 아니야. 여긴 사냥꾼과 전사들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네, 정확히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 맞아요. 아, 신랑감을 찾으러 온 거야? 지금은 알맞은 때가 아니야, 아가씨. 내가 멧돼지를 잡거든 그때 다시 보자고. 흥, 숲에서 보게 되겠죠. 아, 혹시 어린 여자애가 멧돼지를 잡는 걸 뒤에서 바라만 보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모두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이 여자도 데려갈 거라면 우린 돕지 않겠어. 그래요, 여자를 데려간다면 우린 떠날 겁니다. 정 그러시다면 저도 딱히 붙잡을 수 없겠군요. 만약 여러분에게 자신보다 더 강할지 모르는 저 여인을 받아들일 용기조차도 없는 거라면 멧돼지와 마주할 용기 역시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모두 결정해 주세요. 남을 건가요? 떠날 건가요? 이에 사냥꾼들은 떠나지 않았고 그들은 함께 멧돼지를 찾으러 떠났어요. 머지않아 멧돼지를 발견했죠. 죽여선 안 돼요. 우린 그냥 포획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 화살에 이걸 묻히도록 하세요. 이게 의식을 혼미하게 해줄 거예요. 숲에 들어간 그들은 나무에 올라가거나 돌 뒤에 숨었어요. 그때 사냥꾼 하나가 화살을 쏘았죠. 하지만 화살은 그 거친 가죽에 부딪히자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이에 화가 난 멧돼지는 사냥꾼이 앉아있던 나무를 뽑아 던져버렸죠. 그리고 그를 공격하려던 바로 그때 애틀란타가 머리 위로 뛰어올라 옆구리에 창을 꽂았어요. 그 빠르고 강한 공격에 멧돼지는 요동쳤죠. 그리고 왕자가 뛰어나가 화살을 내리꽂 잡고 멧돼지는 의식을 잃었어요. 짐승은 철창에 가둬졌고 애틀랜타는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죠. 됐다!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다이애나 요정님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어우, 그럼 기분이 좋고 말고. 그런 연민 어린 마음으로 내 멧돼지를 대해주어서 고맙구나. 그리고 왕자 당신도 마찬가지야.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를 나약하다고 단정짓지 않고 가치를 바라봐주어서 고마워. 너희 왕국의 비옥함이 다시 돌아오도록 축복을 내려주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숲의 수호신님. 지난 결례는 부디 용서해 주세요. 덕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숲과 나무, 그리고 생물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할게요. 이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 역시 매우 기뻐했어요. 그들은 높은 공을 세운 애틀랜타를 위해 특별한 파티를 열었죠. 그들은 온종일 춤을 추며 자축했어요. 숲에서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왕자님도요. 당신은 제 첫 공격이 중요했죠?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그럼 혹시 가능하면 며칠만 더 머무르면 안 될까요? 저는... 부탁이에요. 당신을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물론 당신이 괜찮다면 말이에요. 며칠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숲을 탐험해도 좋겠네요. 좋아요. 함께 사냥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바라사키님.